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부루의 고전적 노작,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폭문은 조선노동당의 존재 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조선노동당 창건 71돌째 쯤하여 1일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 진행되었습니다.